남조선 인터넷 신문 동일 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2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지고 촛불투쟁을 더욱 강화할 때 대해서 호소했습니다. 한편 21일 남조선 CBS 방송이 박근혜 최순실 주문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맡은 특검이 올바른 수사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